우리 100일은 뭐 할 거야? 100일? 응. 전승이 네가 하고 싶은 거 우린 미리 다 하자. 미리? 응, 미리. 한 달 안에 다 하자. 이윽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.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.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.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.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.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. 나는 있잖아.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.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.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도 고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.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.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찰라. 나는 오민준 씨, 왜 전승이 내가 잘해줄 수 있게 도와줘. 그런데 나는 널 어떻게 했지? 시간은 흐르고 멈춰.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.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.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. 안 가. 너 두고 안 가. 여기 있을 거야.